못한 태도 강렬히 몸에 쏙 가려진 volume in the battle 거침없이 직진구지 보진 않지 눈치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지 않은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 모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bad che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유혹해 I'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생각해 흔한 남들